아픈 걸음이 나를 몰라준대도 다가가지도 못해서 아무 말하지 못해서 내 맘 물거품처럼 사라져도 오 바다야 바다야 나를 기억해줄래 하고 싶었던 없는데 다가가지도 못해서 아무 말하지 못해